구원파가 만들고 구원파 아닌 사람들도 함께 들었으면 좋겠는 우리는 구원파다 15번째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태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조경입니다. 아, 오늘 금손 오니까 너무 시끄러워요. 아, 무슨 일 있나요? 저 수양회 하는 줄 알았어요. 아, 그러니까요. 오늘 뭐 아주 저는 어제 밤부터 들어와서 준비를 들어왔는데 아. 새벽에 일어나서 아침 되니까 뭐 난리가 나 있죠. 아, 그 잠시 후에 그 자세하게 이야기하고요. 지금 이 장소가 바뀌었어요, 저희가. 예, 지금 야외입니다. 아, 골방에서 나와 가지고 지금 이야, 이 멋진 데로 나왔는데 새소리 들리나요? 안 들리는데. 아이, 자세히 기울여 봐야지. 벌레 소리는 좀 들려요. 벌레 소리. 이 바로 저희 뒤편이 그 고라니 카페 아닌가요, 태영 씨? 네, 맞습니다. 아... 여기 계단 올라가면 바로 2층에서 딱 내려다 보이는 딱 그 높이고요. 굉장히 멋있죠. 아우, 방금 전에 태종 씨 따라서 올라가 봤는데 너무 멋지네. 예, 요새 막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예. 사진을 찍으신 장소. 아, 옆에. 예. 그렇죠, 옆이죠. 저희가 사진을 찍어봤는데 이게 완전히 역광이네. 네, 예, 맞아요. 그러다 문득 드는 생각이 회장님 창문이 전부 다 역광이네요. 예, 항상 서쪽 창에 있어서 예. 이 거의 뭐 태양이 비칠 때는 거의 역광이죠. 와, 그럼 회장님이 전 사진을 그 400만 장 가까운 사진을 역광에 이 불리함을 무릅쓰고 사진을 찍은 거네. 대부분 이제 하늘 서쪽 하늘 그 저녁 노을 이건 다 역광이었고. 야. 대단하시다. 그냥 또 보고 있으니까 여러 생각 드네요. 진짜.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시 또 시끄러운 금손 분위기로 돌아가서 이 주차를 못했어요. 저 멀리 대고 걸어왔어요. 저는 어디다 못 들어오게 하더라고요. 아, 예, 지금 저도 아침에 왔거든요. 한 예. 10시쯤에 왔는데 차가 줄이 쭉 서서 그 도로에서도 깜빡이 켜고 비상등 켜고 천천히 들어올 정도로 사람 무지하게 왔는데 경 씨 오늘 무슨 일입니까? 시청자들 애태우시는 것도 아니고 시청자 아니죠? 청취자죠. 예. 오늘 지금 전국에서 다 모여서 하는 바자회가 안산에서 열렸습니다. 12시부터 이제 거의 끝날 시간이 됐네요. 한 5시 넘어까지 이제 진행이 되는 바자회인데요. 원래 그냥 안성 지역에서만 하던 걸 이번에는 전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안성 공간에서 여러 가지 먹을 것들, 그 다음에 공산품들 등등 만든 것들, 유기농 물품들 이런 것들을 다 서로 나눠 쓰고 하는 바자회를 여기서 개최를 했습니다. 아침부터 차가 들어올 아, 자리가 그러니까요.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모이셨어요. 바자회 제목이 그 하나가 되기 위한 바자회 이렇게 돼 있는 것 같던데. 예, 하나 되기 바자회. 아, 하나 되기 바자회입니까? 예. 아. 그러니까 이게 좀 그냥 들어오셔도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네. 진짜 하나 된다라는 말 자체가 쉬운 것 같으면서 되게 어려운 얘기잖아요. 뭐 이렇게 먹거리도 많이 팔고 공산품도 예. 팔고 먹거리들은 거의 100% 유기농인가요? 예, 100% 유기농만 들어오는 걸로 이제 규정을 지었고요. 그리고 이제 좀 접하기 힘든 음식들, 그다음에 제품들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있다 보니까 그 뭐 몇몇 분들은 시작하기 전 2시간 전에 와 가지고 딱 대기하고 있다가 이제 아. 사시려고 하는 것들. 떨어지면 못 사는 거죠. 그렇죠. 바다에서 물량이 한정돼 있으니까. 태종 씨는 뭐 사셨어요? 아이 그린티 샀습니다. 아, 그린티. 아, 네. 이거 너무 좋아하시네. 오늘도 지금 한 병씩 돌렸는데. 태종 씨는 뭐 사셨나요? 저는 많이 먹었습니다. 개웅 씨가 그 이 호떡 줄 서 있길래 저도 새치기에서 같이 서다가 바로 옆에 그 감자떡 거기에 서가지고 이제 먹었는데 감자떡 줄 서 있는데 그분들이 네. 어느 한 분이 저를 이 목소리를 하시고 구운 감자를 공짜로 줬어요. 와, 고생한다고 네. 축하드려요. 그래가지고 이제 소개를 하더라고. 이분이 팟캐스트 진행하는 분이다 했더니 이 거기 있는 이제 엄마들 반응이 이렇게 듣던 목소리의 그림, 상상의 얼굴과 전혀 아니다. 굉장히 실망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다시는 사람 많은 곳은 가지 말자. 그냥 이대로 있자. 이런 다짐하고 감자를 우구작 우구작 씹어 먹었습니다. 목소리로만 식별이 가능한. 아, 예. 괜히 가가지고 말이야. 그냥 대웅 씨랑 둘이 붙어서 호떡이나 먹을 걸. 다들 궁금해하던데요. 그러니까요. 네. 아무튼 강원도 에서 감자를 공짜로 줬는데 네. 고맙습니다. 지난 저희가 이 시간 리뷰해 보면 지난 방송에 정편에 아마 삼각지 잠입해서 또 촬영 영상이 나갔다면서요. 예. 뭐 제가 한 월요일인가 나간 거 확인하고 딱 봤는데 첫 번째 드는 생각은 심심하구나 얘네들이. 그리고 이제는 조금 항상 위험하다고 느꼈는지 그 우리 쪽에서 제공한 것처럼 꼭 자막을 붙여요. TV조선 시청자 제공 뭐 이런 식으로 꼭 붙이더라고요. 자기들이 들어와서는 문제가 될 게 너무 저희가 불법 시민이잖아요. 저희가 분명히 안 된다고 법적으로 안 된다고 몇 번이고 공지한 걸 어긴 거니까 아주 이제 별수를 다 쓰긴 하는데 근데 봤을 때 저희가 참 가해 없었어요. 근데 신도수가 확 줄이게 이렇게 영상이 나왔다면서요. 아니 그날 많이 안 오신 건 맞아요. 그날 무슨 일이 있었죠? 안성에서 전국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의 안성이 모였는데 네. 그렇죠. 그 틈을 타서 삼각지로 간 거네. 네. 야 절묘한 타임. 올 거면 안성으로 왔어야지. 대단하십니다. 그 진짜 안성에 한 몇천 명 그날 한 4천 명인가 5천 명 가까이 네. 모여 있는 상황인데 그날 삼각지를 가서 찍으니까 당연히 사람이 없죠. 그러면서 한산한 삼각지. 그건 나라도 쓰겠다. 알겠습니다. 또 태용 씨 그 이 김엄마 관련해서 국제 뉴스하고 언론 중계 결과가 나왔다면서요. 네. 이제 그 김엄마에 대해서 지난번에 이제 뉴스 소개해드렸었잖아요. 이제 언론 중재에서 강제 결정을 했어요. 아 강제 결정요? 아 예. 정확한 용어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예. 강제 조정인가 직권 결정인가 뭐 이제 이렇게 났거든요. 이제 1,000만 원 배상하라. 아 1,000만 원 배상 결정. 네 국제뉴스에서 예. 먼저 싣고 다른 두 언론사에서 그들 그대로 받았었는데 다른 두 군데는 500만 원 배상하라고 하고 이제 국제뉴스는 1,000만 원 배상하라고 이제 나왔습니다. 그 내용이 저희 몇 회 때 나왔던 내용이죠?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제가 상당히 열받았던 기억만. 그때 대웅 씨가 네. 엄청 흥분했죠. 네. 좀 인간적으로 그럴 수가 없다. 네. 아니 솔직히 그거는 기자가 쓰는 네. 그게 아니었어요. 너무 인간을 모독. 네. 그걸 어떻게 기자가 써요? 약한 글이다. 이제 그걸 다 이제 공감을 하셔가지고 이 천만 원이 언론 중재의 역대 최대 금액이었어요. 와. 네. 야, 이거 뉴스 감이네 이것도. 그렇죠. 뉴스 감이고 그리고 이제 이게 실제로 민사나 이런 데로 가면 훨씬 더 하고 형사까지도 갈 수 있는. 근데 국제 뉴스에서 지금 뭐 이 돈을 낼 형편이 되나요? 뭐 좀 어렵긴 한데 지금 이 신청을 이제 할까 말까 고민 중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그쪽에서 결정을 하면 이 신청을 하면 이제 민사로 가는 거고 민사로 가게 되면 우리 측 변호사 비용까지도 청구를 할 거고 손해배상은 더 큰 액수로 금액 받겠죠. 자체가 천만 원이 이제 상한선이 아니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훨씬 더 받을 수가 있는 거네 그러면. 그럼요 이제 이거는 뭐 어차피 좀 누가 봐도 형사권까지 갈 수 있는 거라서. 그렇죠. 이제 국제뉴스가 이제 판단을 이제 글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럼요. 그렇죠? 네. 그런 글은 그러니까 진짜 용납하면 안 되는 글이에요. 진짜 제가 보면서. 아니 진짜 어떻게 기자라는 사람이 이런 글을 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정도의 글들이니까. 근데 제가 고민하는 부분은 그 정도 그러니까 김엄마에 대한 부분은 그 정도지만 유병헌 회장님 관련돼서는 더한 글들도 많아요. 유병헌 회장 관련 보도도 이 언론 중재위와 별도로 방통위에서도 제재 결정이 났다면서요. 솔직히 만족스럽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냥 이 정도 수준으로 할 정도라고 생각하지 들진 않는데 그러니까 주의 처분이나 경고 처분들을 많이 받았어요. 아. 근데 저희 입장에서는 이건 진짜 김엄마 관련된 부분에 대한 것들은 천만 원이라면 이건 솔직히 말하면 이거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거든요. 내용이 뭐 때문에 났습니까? 선정성 보도. 예. 일단 뭐 지금 나온 거는 채널A 뉴스 특급 그리고 네. TV조선 뉴스쇼 판 이쪽에서 항상 그 체액 묻은 휴지 그리고 3개월 동안 뭐 같은 방에 있은 굉장히 추측 가능할 걸 계속 몰아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계속 항의를 했었고 이게 진짜 사실 보도라는 게 아 뭐 제가 말하면 또 흥분할 것 같긴 한데 그리고 또 MBN 뉴스 2 같은 경우는 MBN의 많은 프로가 그랬죠. 마치 실명 거론하면서 유병헌 회장을 그때 저희가 또 열받았던 내용들 있잖아요. 저희가 마치 무슨 암살조였나? 맞아요, 맞아요. 네. 그때 무협 소설을 썼죠. 네, 뭐 킬러 팀 예. 이런 거 호위무사들 네. 그런 내용들에서 파견해서. 근데 그게 경고예요. 저희 지금 살인 누명 씌웠는데 그게 경고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 수준이니 참 이제 뭐 거기서 경고 내고 우리가 법적인 소송으로 해서 또 들어가면 되니까요. 방통위라고 하면 국가 기관이잖아요. 네. 그래서 경고 이게 법정 제재죠? 예, 그렇죠. 법정 제재입니다. 네. 경고 주의도 법정 제재죠. 네. 근데 좀 안타까운 거는 이 뉴스가 이건 뉴스원에서 뉴스원에 아마 양은하 기자님이라는 분이 글을 올린 건데 이 기사 자체가 별로 안 올라왔어요. 아. 사실은 그러니까 말씀대로 김엄마 법정 제재 그 언론 중재사상 네, 언론 최고의 최고 금액이 나온 것도 저는 기사 본 적이 없어요. 그런 내용들이 하나도 그러니까 잘못 실었다 이런 내용들이 기사화 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좀 그런 부분도 언론이 잘못했으면 깨끗이 인정하면 자정 효과가 좀 필요한 거죠. 언론 스스로. 그래도 좀 용기 있게 이런 기사를 내보내신 그런 기자님들한테는 저희가 조금 진짜 진심으로 박수를 쳐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그렇시다. 박수 한번 칩시다. 더 써주십시오. 힘내십시오. 다음은 그 세월호 진상규명 관련 소식인데요. 지난주에 그 다이빙벨 관련해서 다큐가 상영이 됐죠. 예, 이상호 기자님이 만든 다큐 상영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좀 꼭 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회의가 생겨서 못 갔습니까? 예, 간다고 했잖아요. 제가 너무 바빠가지고 다른 분이 대신 갔다 왔습니다. 바빠도 꼭 가셨어야지. 내용은 말입니다. 들으셨나요? 짧게 봤습니다. 이제 그쪽에 있었던 유가족들의 이제 목소리가 어땠는데 어떻게 무시가 됐는지 그런 과정하고 다이빙벨을 이제 계속 도입하려고 시도하고 무산되고 또 도입했다가 또 이제 철수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을 이종인 대표 인터뷰 나오고 네 이제 그런 과정들을 이제 좀 얘기를 해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언론이 현실이라고 할까? 이제 이런 부분을 좀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아, 진실이 묻혀 있는 언론의 현주소 네. 뭐 이런 거가 주 내용으로 네.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리고 이제 제가 못 가서 아쉬웠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번 다 같이 보러 가는 건 어떨까요? 아, 저도 정말 보고 싶습니다. 굉장히 네, 어렵게 만들었고 또 어렵게 상영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네. 이건 뭐 개봉관이 없었을 것 같은데 내준 곳이 참 네, 이건 뭐 인디극장에서나 내줬지 뭐. 네. 지금 이렇게 논란이 되는 상황이면 이거에 이것 때문에 부산국제영화제 존폐 논란까지 나왔잖아요. 시장이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나? 그런 참. 상황이다 보니까 누가 영화관에서 이거 내보내는 것도 용기가 그렇죠. 필요한 상황이 돼버리겠죠. 내용이 우리가 아까 언론 이야기만 했지만 네. 그 위에 정부의 압력 따위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럼 우리 다 같이 가서 보고 와서 한 번 더 보고서를 뭐 그럽시다. 예, 보고 판단하는 것도 좋을 네. 것 같아요. 태종 씨랑 계웅 씨랑 저는 안 갈 겁니다. 따로 가겠습니다. 제가 위험합니다. 다이빙벨 관련해서 계속해서 그 세월호 진상 규명을 위해서 요즘 그 파파이스에서 계속 나오던데 네. 태종 씨가 왜 며칠 전에 뭐 그런 관련해서 저희들한테 뭘 돌렸어요? 이제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우리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이제 감독님이 계신데 이 유족들한테 의뢰를 받은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다큐멘터리를 만들어 주라.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이제 전문가가 아니고 하다 보니까 이거를 시각적으로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위해서는 이제 정확한 자료를 이제 수집을 해서 배가 어떤 코스를 어떻게 갔는지를 이제 추적하다 보니까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밝혀진 거죠. 그래서 이제 의혹을 제기를 했어요. 배가 지그재그로 왔다 갔다 운행을 한 것 같은데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이거는 고의성이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배를 이제 옆으로 눕히기 위해서 그냥은 안 넘어가기 때문에 이제 이런 가능성을 한번 제시해서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는데 지금 거의 계속 그 세월이 지나갈수록 새로운 것들이 밝혀져요. 네. 근데 이제 가장 결정적인 게 뭐냐면 정부에서 이렇게 밝히지 못했던 그 29초간인가 26초간 그 기록이 없다라고 했는데 거기서 딱 한 군데의 기록을 딱 발견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를 딱 추적해 봤더니 굉장히 의미 있는 그 이 현상이 나타나는 게 뭐냐면 미리부터 그 점이 이제 사실이라면 그 오른쪽으로 틀기 전부터 우측으로 틀기 전부터 한참 전부터 의도를 가지고 전타 그러니까 핸들을 자동차라면 핸들을 가장 많이 돌려서 급변침을 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딱 한 거 말고는 해석이 안 되는 현상으로 딱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 왜 특히나 이제 이게 우회전을 하려면 그냥 가다 직진하다가 오른쪽으로 꺾으면 되는데 이상하게 왼쪽으로 먼저 꺾고 그다음에 갑자기 급뼈침을 해서 더 큰 게 이제 원심력을 일으키는 일을 만든 것처럼 보이는 이제 이런 증거가 나타났는데 이게 왜 그런지 이제 밝혀달라라는 거였거든요.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그 이렇게 배를 운전했던 사람들이 왜 왼쪽으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갔는지를 밝혀야 된다. 안 그러면 이게 고의성이 의심된다라는 이제 의혹을 제기하고 있죠. 근데 상당히 이제 설득력이 있고 이거는 굉장히 좀 거기다가 이제 유족들이 그 나머지 부분의 이 흔적을 다 복원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그것도 또한 같은 이제 맥락으로 뒷받침하는 사실이 이제 나타났고 이게 어떻게 이제 밝혀질지 참 저도 궁금합니다. 어제도 또 큰 사고가 하나 있었잖아요. 판교에서. 네. 예, 예. 근데 모르겠습니다. 그냥 저희가 워낙에 망각의 동물이다 보니까 세월호에 관련된 부분들도 많이 잊혀졌어요. 저희조차도 이 큰 일을 겪으면서도 많은 기억들이 또 지워지기도 하고 잊혀지기도 하는 상황들이 있거든요. 근데 잊을 수 없는 사람들은 가족이에요. 그렇죠. 내 옆에 사람이 없어졌는데 그건 잊기 어려운 거거든요. 아직도 10분의 실종자 가족들이 있습니다. 저희 뭐 계속 이 팟캐스트 내내 얘기를 드리지만 저희가 원하는 건 저희한테 유리한 정보가 아니에요. 제발 정확하고 확실한 이야기들을 밝혀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겁니다. 지금 김지영 감독님이든 많은 분들이 정말 정확한 일을 하기 위해서 움직이시는 것들은 저희가 저희의 유불리를 떠나서 그건 진짜 조금 응원해드리고 싶고 저희도 간절히 됐으면 하는 바람들이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파파이스에서 김지영 감독님이 밝힌 게 정부에서 발표한 항적 데이터를 가지고 한 거죠. 네, 맞습니다. 그 데이터에 의해 이렇게 해보니까 지그재그로 운행했고 물살도 없었고 바람도 없었는데 그다음에 마지막 급변침 전에 좌측으로 먼저 꺾은 흔적이 있고 그다음에 전타에 의한 우측으로 급변침. 돌았다는 거죠. 그거는 이제 넘어뜨리려는 고의성이 의심된다라는 부분이죠. 그걸 왜 그렇게 갔느냐 설명이 안 되잖아요. 정상적으로는 다른 항해사나 선장들한테 물어봤더니 이거 미친 짓 아니야? 이럴 정도로 이유를 그러니까 가다가 제주도로 가려면 그냥 우측으로 조금 꺾어서 가면 되는데 살짝만 꺾으면 되죠. 그걸 전타를 할 이유도 없었을 거니와 지그재그 가다가 왼쪽으로 갔다 오른쪽으로 가는 것도 할 수 없고 아이러니합니다. 하루빨리 진실이 밝혀지길 바랍니다. 예, 주제를 좀 바꿔서요. 지난번에 제주도에서 굉장히 멋진 사진이 한 장 날라왔어요. 네, 우리 녹차밭 사진이고요. 지금 한참 녹차 꽃이 필 시기고 녹차 열매도 같이 열린 거라서 제가 이제 제가 아는 후배가 거기 간다고 해서 사진을 좀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방금 태종 씨가 녹차 꽃과 열매가 동시에 열린다고 이야기하는데 가능합니까? 상식적이지는 상식적이지 않아요. 않잖아요. 네, 상식적이는 않죠. 꽃이 져야 열매가 나오는데 그렇죠. 태종 씨 지금 말을 잘못한 거 아닙니까? 아 지난번에 우리 나 사장님이 나오셔가지고 설명해 주셨잖아요. 네. 이 녹차에 대해서 이 녹차는 이상하게 꽃하고 열매가 같이 존재한다. 이제 그 이유는 아마 인간이 잎을 먹을 수 있게 하기 위한 아니겠냐 이제 이런 얘기였던 것 같고 그만큼 녹차가 이 녹차 잎 을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의미가 이제 뭐 크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거에 대한 효능이나 이런 것들이 뭐 전 세계적으로 지금 굉장히 많이 잘 알려져 있죠. 혹시 녹차꽃 보셨나요, 개웅 씨? 저는 아직 실제로 본 적이 없어요. 못 봤어요. 왜냐면 사진 봤잖아요. 그러니까 5월, 6월에 녹차는 전 관심이 많아요. 따야 되니까. 근데 그 이후에 지나간 뒤에 꽃이 피고 씨가 맺히는 거는 사실 제 관심 밖의 얘기였거든요. 왜냐면 녹차 잎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으니까. 이 보니까 사진에 이 꿀 통도 있던데 벌드 거기서 녹차 꿀을 이렇게 채취하는 거죠. 채취하려고 그런 거죠. 한쪽에서 100만 평에 이제 녹차 꽃들이 있으니까 벌들이 가서 꿀을 채취하면 이제 녹차 꿀이 되는 거죠. 야. 유기농 녹차 꿀입니다. 끝내준다. 언젠가는 한번 맛볼 수 있을기를 희망합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제주 출장 계획 잡았다가 약속보다 돈 문제로 아마 취소됐죠. 네. 비행기 값이 상당하더라고. 아, 저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그 평일에 잡으시면 제가 어떻게 합니까? 전 직장을 다닙니다. 그렇군요. 언제 한번 제가 녹차 꿀을 맛을 보고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한테 안 주나요? 혼자 드시고요? 같이 마시고요. 혼자 드시고요. 근데 그 이 제주도 100만 평에 녹차 씨를 따려면 한두 사람의 일손으로는 안 될 것 같은데 개영 씨 뭐 계획 있나요? 구원파에서 원래는 다음 주 정도에 제주도 농장에 다 같이 내려와서 녹차 씨랑 이런 걸 따는 작업을 하기로 조금 어느 정도 계획을 좀 짜고 있었어요. 예. 근데 비행기가 전 세계를 띄우지 않는 이상은 그건 좀 어려운 것 같아서 그래서 지금은 진짜 100명 이상의 사람들이 가서 정말로 그게 어떤 건지 눈에 담고 그 다음에 손으로 만지고 실제로 그렇죠. 따고 그랬을 때 얼마나 소중한지 느껴가는 시간이 있었을 텐데 그 시간은 조금 안타깝게 다른 여러 가지 여건상 다음으로 좀 미뤄야 되는 상황은 좀 될 것 같습니다. 아, 요즘 날씨도 좋고 공기도 좋은 아름다운 농장에서 함께 일하는 모습 상상만 해도 즐겁습니다. 그렇죠. 지금 전국에 다 수확 계절이라서 진짜 할 일도 많고 진짜 이제 주변에 가장 농산인 중에 가장 즐거운 건 수확인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농산인에서 함부로 평가를 못할 만한 사람이지만 근데 수확도 하루 종일 일하면 힘듭니다. 그렇죠. 다른 것보다 낫다는 겁니다. 이쯤에서 1부 마치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물고기 고향 조 사장님을 모시고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새소리 들리지 않나요? 들립니다. 새소리 그렇죠. 약하게 들립니다. 새소리 들리고 벌레 소리도 들리고 네, 아, 아까 아무 소리 안 들린다 해서 살짝 화났는데 지금 막 들립니다. 담길지는 모르겠네요. 저희 귀에는 들리는데 마이크를 통해서 들리실지는 잘 모르겠네요. 저희가 입을 다물어야 들리지도 모릅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저희는 입 다물고 돌아오겠습니다. 자, 2부 진행해 보겠습니다. 요즘 구원파 내에서 팟캐스트 인기가 하늘을 찌릅니다. 진짜요? 그래서 더욱 출연자 섭외가 어려워졌어요. 처음에는 무서워서 다들 안 나오신다 그러더니 요즘은 나는 말을 잘 못해. 말을 잘 못해서 못 나간다 이렇게 그런다는데 태용 씨 맞아요? 네, 섭외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엄청 어렵게 모셨습니다. 오늘 게스트 분은 삼고철여가 아니라 몇 번 모셨나요? 제가 뭐 요청을 한 대여섯 번 하신 것 같습니다. 삼고철이 아니면 뭐라고 해야 되지? 넘어가죠. 예, 대여섯 번 부탁해서 부탁해서 나오셨습니다. 직접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물고기들의 고향 조평순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근데 저희가 물고기 고향이라고 했는데 이게 회사 이름인가요? 예, 회사 이름입니다. 회사 이름이 물고기 고향이에요? 물고기들이 고향. 아, 예. 물고기들의 고향이구나. 예, 물고기 종류가 그냥 물고기 어느 한 종이 아니라 상당히 많은 양 종류의 물고기를 키우다 보니까 아마 회장님께서 물고기들의 고향이로 이렇게 정해 주셨습니다. 회사 이름, 회사 이름 법인 등록이 돼 있는 겁니까? 이건 뭐 법인 등록은 이제 현재로서는 3회 5천 영어 조합 법인으로 돼 있는데 요 전에 개인 사업으로 있을 때 모임에서 물고기들의 고향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명함도 그렇게 파셨나요? 예, 명함도 파고 등록도 돼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 가서 명함 내밀 때 뭐 에피소드가 있었을 것 같은데. 예, 뭐 에피소드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 이렇게 이름이 이쁜가? 아, 이런 그 이야기를 아주 자주 들었습니다. 실제로 뭐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니까요, 있고. 그러니까요. 누가 들어도 확 들어오죠. 역시. 물고기들의 고향이란 어감이 그러니까 고향이라는 어감이 들어가니까 맞아. 그러니까 되게 작고 그러니까 막 이렇게 막 키워서 판다는 느낌이 아니라 뭔가를 이렇게 진짜 좀 정성스럽게 드린다는 느낌이 좀 있잖아요. 어떤 어원인지는 그러니까 어떤 말에 따라서 그 같은 물고기라도 좀 달리 보이는 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이쪽 맞습니다. 뒤쪽 이렇게 가보니까 저수지들이 좀 몇 개가 보이던데 저수지가 몇 개 있습니까? 저수지는 아주 공식적으로 하면 13개 정도로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거보다 더 많은 한 18개 정도. 네. 그럼 이 저수지에 전부 다 물고기를 키우는 건가요? 예, 현재 담수 이 육지에 있는 것은 담수어종인데 전부 다 물고기만을 위한 민물 바다 물고기도 키우신 게 있었어요? 예, 전에 그 노화도에다 광어를 키웠는데 유기 수산을 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지금은 그냥 다른 분이 와서 전복을 키우고 있습니다만은 해수어도 했었습니다. 그럼 현재는 민물고기 위주의 고기를 키우시네요. 근데 꼭 유독 이렇게 물고기에 고집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도 민물고기. 예, 뭐 쉽게 알 수 있는 부분이지만 민물고기로 해서 바닷물고기로 보약을 하는 건 없잖아요. 예, 예. 어. 그렇죠. 예. 생각해보니 그러네. 예. 아, 보약? 예, 보약. 보신을 할 때 이렇게 몸 보양하는 영양 보충할 때 잉어나 뭐 가물치. 그렇죠. 아, 이게 다 민물이구나. 장어. 장어. 아. 예. 다 이런 것을 보약으로 하고 있지. 아. 생선 가지고 바닷물고기 가지고는 그런 보약을 하지 않습니다. 아. 그리고 늘 말씀하신 것이 인체에 가까운 것이 민물고기가 인체에 훨씬 가깝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는 같이 듣고 알고 있는 내용이죠. 예. 근데 지난번에 태종 씨가 이야기하기에 이 민물고기 종 자체가 굉장히 많다고 그러던데. 몇 종이나 기르시고 있습니까? 한 뭐 30종 좀 넘게 키우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식용으로는 뭐 장어, 메기, 자라 뭐 해서 한 10여종. 뭐 향어, 미끄러지, 동작에 뭐 줄줄이 외대고 그렇게 우리가 지금 현재 그 일반 양어하고 좀 다른 것이 이제 웅덩이의 친환경적인 어떤 그런 상태에서 깊이 파서하는데. 거기에 함께 자라는 물고기들이 많아요. 예. 예, 뭐 강준치라든지 뭐 그다음에 이제 뭐 살치라든지 여러 물고기 뭐 그 외에 또 이제 관상어 쪽으로 간다면 뭐 숫자가 상당히 많죠. 뭐, 예. 뭐 송사리서부터 예, 뭐 버들붕어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그거는 그 고의적으로 이렇게 분류해서 키우는 게 아니라 그냥 섞여서 예, 섞여 자라는 것도 있고 별도로 그런 우리가 지금 현재 멸종되어 가는 고기들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데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일반 양식장하고 저희 물고기들의 고향의 저수지하고 무슨 차이점이 있나요? 차이점 뭐 웅덩이를 파가지고 생산만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미 이 환경 오염으로 해서 그냥 웅덩이를 뭐 논을 파서 했거나 네. 뭐 논에서 할 때를 그 웅덩이를 한 1m, 1.5m, 뭐 2m까지 수심이 그렇게 되기까지 깊이 파서 환경 오염이 전혀 안 된 땅에서 키운다는 어떤 그런 것도 문제가 됩니다. 그 네. 논을 흙을 파내서 오염이 안 된 걸 만들어 놓고 거기다 기르는 그렇죠. 저는 그냥 좀 기준이 다른 게 네. 그냥 일반 양호장이랑 여기 차이는 물고기 잘 안 파세요. 물고기를 사실은 이렇게 단기간에 길러서 판매 목적이라면 아 물고기들의 고향은 식용의 목적이 아니라 이 말이죠. 저는 처음에 아예 목적이 없으신 줄 알았어요. 처음에 기르기만 하는 줄 알았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에, 당연히 식용은 뭐 먹어야 되고 또 판매해야 되죠. 근데 그 시기를 회장님께서 급히 그냥 오지 수익 사업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 진짜 먹을 수 있는 물고기. 그 양질의 단백질을 확보하기 위한 어떤 그 과정이 우리에게 지금까지 필요했던 거죠. 상당히 아쉽지만 지금 와서 그러니까 물고기들을 이렇게 기르던 이유가 단백질 공급원으로서 이렇게 보호 차원도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관상어 쪽으로는 이제 보호 차원과 종 보존 차원에서 상당히 그 주력하셨던 거고 식용으로서는 그 먹을 수 있는 안전한 그 수산 단백질을 공급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강이나 하천 예, 뭐 다 오염 다 오염돼 있죠. 예. 그런 상황에서 목적을 두고 해오신 거죠. 오염되지 않는 단백질 공급원으로서 물고기 보호 이런 네. 개념도 있는 거죠. 굉장히 멀리 보신 거죠. 그러니까요. 97년도부터 시작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나는데 그렇습니다. 예. 이 조사님께서는 물고기 전문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 예. 그렇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제 물고기 이렇게 맡아왔던 것은 지금 경험해 보고 이제 느끼고 보니까 물고기를 키운다든지 축산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그냥 내 새끼를 키우는 그런 마음으로 예. 정성을 들이다 보니까 이 정도까지 왔구나 이렇게 한번 할 수 있어서 근데 저는 이런 얘기 들 때 의문이 내 전문가 개념이 학위가 있으면 전문가입니까? 아, 그 분야에서 오랜 기술이나 특징들을 습득하고 있으면 전문가가 되는 거죠. 왜냐면 지금 조 사장님 얘기하실 때 제가 인상 깊은 건 내 새끼들을 기르듯이라는 거는 예. 사실은 육아 전문가라고 해서 자기 자녀를 잘 기린다는 보장은 없는 거거든요. 경험을 통해서 여러 경험을 통해서 이어지는 것들이 저는 전문가 개념이라는 것들은 조금 진짜 박사학위가 전문가는 아니거든요. 물론 조사님이 그냥 본인 입으로는 그렇게 얘기 안 하시지만 경험이 쌓이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고민할 필요는 좀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야외 녹음하는 장소에 지금 토끼 한 마리가 게스트로 오셨어요. 토끼가 난이브랜드 난이브까지 표현은 아니지만 아무튼 오셔서 게스트로 지금 출연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즐겁네요. 혹시 물고기들마다 저마다 특징이 있나요? 있습니다. 그래요? 예. 좀 소개 좀 해주십시오. 재밌는 거 있으면. 물고기는 뭐 외관이나 그 맛의 차이가 이제 우선 뭐 특징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런 것은 일반적으로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성격이 다른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물고기들도 성격이 있어요? 네. 뭐 이 종류마다 달라서 성격이 다른 것도 있지만 네. 같은 종이라도 성격이 다릅니다. 네. 같은 종이라도? 같은 종이라도. 그래서 어느 놈은 아주 민감하고 예민하고 또 난폭하고 어떤 놈은 순하고 그렇습니다. 같은 종이라도? 같은 종이라도. 아, 신기하다. 네. 그것은 우리가 늘사 회장님께서 뭐 앞으로도 또 얘기 나오겠지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그 이런 사단법인 사단 이제 이런 뭐라 그럴까 개인 이런 어떤 단체에서는 저런 그 아쿠아리움 같은 수족관을 가지고 있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기업 그 공공단체 아니 기관이 아니면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보고 그 관리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성격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겠더라고요. 물고기 이렇게 성격이 다르구나. 예를 든다면 구체적으로 좀 예를 들면 그 사람이 가면 벌써 민감하게 반응해서 놀란다든가 먹이 먹는 것도 천천히 먹는 것도 있고 아주 무섭게 달려들어서 먹는 것도 있고 막 그런 데서 성격을 아주 확연히 느낍니다. 그럼 먹이를 계속 직접 주시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 이놈들이 주인을 알아보나요? 물고기는 주인을 안 알아보지만 못 알아보지만 소리로 들어서 자기들이 밥을 주러 오는 시간에 저 소리가 들리는 것은 아주 명확히 합니다. 구루마 소리를 달랑달랑 끌고 가면 미친 듯이 물고기들이 그냥 튀어 올라와요. 올라옵니다. 네. 그래서 그 색깔을 또 이 이제 해산어 같은 경우는 색깔을 보고도 걔네들이 알아요. 노란 그 컨테이너 상자가 빈 상자를 들고 가도 네. 그땐 자기들 먹여주는 줄 알고 그냥 달려들고 민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루마를 이렇게 끌고 가면 벌써 먹이는 주로 뭘 주나요? 이 먹이 부분은 한마디로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인데 예. 참 우리나라 현재 우리가 추구하는 어떤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네. 현재 이번 일반적인 어떤 그 사료에 우리가 걱정하는 것이 이제 항산화제. 예, 또 거기에 그 물고기 사료라 해서 전부 다가 그 어분이 아니에요. 거기에는 곡류가 들어갑니다. 대두박이라든지 옥수수라든지. 예, 거기에 그 유전자 변형된 그 곡물이 들어가는 것을 막을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사실 그 아주 작은 양의 그 사료를 쓰므로 쓰기도 하는데 뭐라 그러나 이렇게 더듬어도 되나 이렇게 나 이거 죽겠어 이게 겁나는 거야. 그러니까 물고기 그 사료를 갖다가 우리가 쓰는 양이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것을 OEM 방식으로 주문하려 하니 양이 적어서 생산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좋은 사람을 만나서 우리가 어부는 어쩔 수 없는 그냥 그 내추럴로 인정하지만 곡류만큼은 우리가 유기농 인증 받은 그런 물 어분을 저기 곡류를 사다가 주고 물 저기 저 밀가루 같은 것도 유기 인증 받은 걸로 사다 주고 소금도 우리가 갖다 주고 일체 그 화학이나 영양물질이 예. 들어 있는 것들은 안 줍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이미 만들어서 파는 걸 사서 먹이는 게 아니고 우리가 소량이지만 비싸게라도 사료를 만들어서 그걸 이제 네. 공급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려움이 있다면 이제 그런 거고 우리들의 사료가 다르다면 그런 것이었습니다. 근데 뭘 많이 먹이네요 얘들한테. 근데 원래 물고기들이 자연에서 지네들이 알아서 먹지 않나? 물 속에서 뭐 산소도 먹고 물 한 모금 먹고 녹색식물 한번 먹고 그럼 많이 한번 먹고 많이 크지를 못하죠. 성장 속도가 다르고 이건 개체 수가 많으니까 단위 면적당. 그렇구나. 자연 속에서는 지네들끼리도 먹지 않나요? 야생에서 이제 그 동물성 어류는 그 작은 물고기, 육식어종 작은 물고기를 잡아 먹습니다. 처음에는 쉴 수도 있었겠네요. 같이 넣으면 한 마리 없고 집에서 열대어를 기르다 보면 먹이를 이렇게 주다가 안 주면 잡아먹잖아요 지네들끼리. 처음에는 꼬리 따먹다가 지네들끼리도 막 먹고 그러겠네요. 새끼 때는 이제, 이제 공식한다고 서로 잡아먹죠. 좀 커지면 안 먹는 경우도 있지만 육식어 정도는 이제 작은 물고기를 잡아먹고 약한 물고기를 잡아먹게 되죠. 그러면 뭐 되죠. 별도의 산후조리원이 있나요? 애 놓고 거기다 새끼 보호하고 그럼 먹이를 그냥 공식하기 하지 못하도록 골고루 먹이를 줘서 근데 그런 현상이 이제 배고프면 이제 그런 공식 현상도 일어나니까 뭐 전체 100% 다 할 수는 없지만 가능하다면 골고루 먹임으로써 공식을 줄이고 새끼 때는 커서는 이제 분류해서 키워야지 같이 한꺼번에 해놓으면 이제 조금 그 다소의 손실이 있겠죠. 지난번에 저희가 추석 특집 팟캐스트 할 때 장어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굉장히 그게 파장이 컸는데 그렇습니다. 장어가 많이 팔렸다면서요? 예, 뭐 아주 팟캐스트 덕분에 상당히 그저 이 말씀하시는 분들한테 미안해서 내 얼굴을 마주 바라보지 못했어요. 네. 근데 정말로 많이 팔렸나요? 실제 그렇습니다. 아우, 영향력이 있다. 아 근데 그 얘기 듣고 나니까 저희도 먹고 싶었잖아요. 그랬죠. 진짜 그 정도로 정성 들여 키운 장어라면 먹고 싶은 욕심이 들더라니까요. 근데 저희만 그런 느낌을 가지신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니 제가 이제 우리 장어를 이렇게 키운다라는 걸 외부인한테 좀 설명을 드렸더니 당장 먹으러 갑시다라고 하고 여기에 한번 날 잡아서 사 먹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가게 열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장어를 먹을 수 있는 식당이 있나요? 지금 금송 근처에서? 아직은 없습니다. 아직은 없죠. 네. 장어를 그러면 사가지고 본인이 끓여 먹어야 되네요. 네. 뭐 끓인다기보다 이제 소금구이가 되겠죠. 이 손질을 해서 얇은 포로 이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500g씩 집에 가서 그냥 절반 정도 그냥 살짝 녹여서 그냥 오븐에다 소금 뿌려서 굽기만 해도 더 이상의 뭐 요리 방법이 필요 없을 정도로 맛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해 먹을 수 있군요. 와 간단하네 그냥. 제작진들이 옆에다 좀 숯불 좀 구웠으면 좋겠네. 장 하나 두 마리 올려놓게. 근데 또 함부로 파시지는 못하겠네요 또. 너무 정성 들여 기른 거 아무나 주시기에 너무 아까운 이게 거잖아요. 이게 양이 정해져 있는 거 아닙니까? 아 지금은 현재는 양이 정해져 있습니다만은 내년쯤이면 다시 이 사이클이 돌아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다소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8년 정도의 장어를 키워서 당신들이 그냥 뭐 경제성에 대해서는 전혀 무식한 거냐 이렇게 다소 말할 수 있겠지만은 그건 천상 우리에게만 저 필요 저 생각해 우리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다소 양해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처음에 회장님께서 계속 기르기만 해라 팔지 말고 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으셨나요? 8년 동안 기를 줄은 몰랐을 거 아니에요. 장어를. 네, 초기에는 몰랐죠. 사실 뭐 도대체 이해가지 않는 어떤 부분이었고 사실상 살림을 맡은 책임자로서는 이게 뭐 돌아가야지 될 텐데 방송 중에 뭐 세세하게 얘기는 못하지만 그 답답한 심정은 그냥 미루어 추측하셔도 뭐 답답한 심정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조금만. 첫째는 뭐 이제 자금이 잘 안 돌아가니까 키우기만 하니까 빨리 팔아야 되는데 어딘가에서 이제 지원을 받아야 되는 어떤 상황에서 손 벌리는 일이 그 쉽지 않잖아요. 아, 그렇죠. 그런 애로가 맞아. 있고 사실상 이제 일하는 어떤 그 실무자들은 좀 키워서 뭔가 그 결실을 보고 싶은 어떤 욕심이 그냥 무한적으로 그래서 이게 무슨 양식이냐? 마음의 양식이라면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며 함께 웃었습니다. 저희가 장어는 충분히 홍보를 했거든요. 다른 어종 한번 또 홍보 좀 해주십시오.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뭐 메기, 자라, 가물, 징어, 붕어 다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뭐 우선 자라는 항상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뭐 우리는 안 팔았다 뭐 못 팔게 뭐 하셨다 뭐 이런 게 아니고 환자들에게는 늘상 이게 열려 있었습니다. 아, 자라도 팔고 있습니까? 예, 자라도 자라 자체도 팔고 환자들에게는 뭐 그건 뭐 바로 즉시 뭐 판매가 가능했습니다. 아, 그럼 환자라면 어떤 환자들? 뭐 암 환자들이 주로 이 저 그 치료받을 때 그 힘든 고비를 자라 액기스나 장어 액기스를 먹고 아 그러면 그 자라는 액기스로 판매를 합니까? 네 주로 액기스로 팝니다. 네. 아, 자라는 액기스가 어떻게 나오나요? 그 딱딱한 등껍질을 액기스로 만드나요? 아니 전체 다를 전체 다를 푹 삶는 겁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꼭 짜가지고 한번 한 10시간 정도 곰입니다. 예, 그래서 그걸 꼭 짜가지고 예, 이제 파우치로 해서 만들어 팝니다. 그러면 그걸 먹고 좀 효과를 보신 분들이 꽤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뭐 우리 스코틀랜드 그렇지 않지만 그랬듯이 선전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예. 뭐 그리고 건강한 사람들이 이걸 쉽게 살 수는 없었어요 그동안. 그런데 환자들에게 그것이 공급되고서부터는 뭐 입에서 입으로 환자들은 이렇게 아파서 참 치료를 한다는 것은 그냥 뭐 계속 이제. 그럼 그 자라들은 얼마 자란 거예요? 자란 뭐 계속해서 이제 그 자라만큼은 이게 보약으로서 개념으로서 이제 돌았기 때문에 예. 뭐 3년 정도에서 3년 키워서 이 항암 치료를 받으면 굉장히 예. 몸이 힘듭니다. 이 몸 전체가 다 지금 죽이는 방사선이나 이런 물질을 몸에 투여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런 거가 그 세포 재생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요새 물고기에 대한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잖아요. 일본 방사능부터 시작해갖고 사실은 여러 가지 좀 얘기들이 있었는데 사실 이제 민물고기냐 바닷고기냐 여러 가지 복잡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는 조금 약간 물고기에 대해서 조금 들으신거나 좀 어떤 물고기 조심이나 이런 부분에 좀 혹시 있으신 거 있는지. 뭐 같이 뭐 알 수 있는 어떤 내용인데 이제 이미 그 해양 오염에 대해서는 뭐 너무 이제 구체 설명을 안 드려도 될 것 같은데 해산화와 그 담수화의 어떤 차이점에 대해서는 늘상 자신 있게 담수화 쪽으로 민물고기 쪽으로 말씀하셨어요. 아. 그리고 이제 민물이 우리만의 어떤 그 터전도 있으니까 네. 우리가 깨끗하게 양식을 할 수 있고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할 수 있다는 그 자부심이 우리에게는 뭐 좀 넉넉한 힘이 됐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 바닷고기는 야생은 통제가 안 돼요. 예를 들면 굉장히 넓은 지역을 다니잖아요. 그럼 오염된 지역을 갔는지 안 갔는지 뭐 확인할 수도 없고 그다음에 중금속 지역을 해서 그 먹이를 뭐 먹었는지도 이제 우리가 관리를 할 수가 없는데 이제 민물고기는 먹이를 우리가 주고 관리를 하니까 그 이제 오염도나 이런 것들을 확실히 줄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안전한 바운더리 내에서 키운 유기농의 어자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바다가 깨끗하다면 뛰어논 애들이 나올 수 있을지 그렇죠. 모르겠지만 바다가, 네. 그렇습니다. 예, 뭐 자연이라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지금 소중한 자산입니까? 그런데 오염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네. 지금 오늘날 세계의 바다 생태계를 네. 말하는 거죠. 네. 뭐 특히나 이제 예를 들면 지금 일본에 이제 원전 사고가 났지 않습니까? 그 방사능이 지금 계속 저 아메리카 쪽으로 계속 흘러가고 있어요. 근데 이 방사능이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게 아니고 몇백 년, 몇천 년을 가는데 이게 이제 전 세계 바다에 골고루 퍼질 수밖에 없는 상태고요. 그럼 그걸 먹은 어종들은 그게 다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걸 미리 예견하시고 80년부터 일찍이 이 민물 어자원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를 하신 회장님이라고 하던데 특별히 회장님께서 물고기를 키우면서 당부하신 말씀이 있습니까? 같은 얘기가 되겠지만은 역시 그 식용은 예. 안전한 먹거리 생산이지만은 관상으로서 사라져가는 물고기에 대한 종보존 차원을 아주 뭐 여러 차례 말씀하셨어요. 예. 그러면 회장님하고 추억이 굉장히 많겠네요. 제일 좀 꾸중 들으신 적이 있으실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예. 추억이라 하니까 갑자기 내가 대답을 못했는데 예. 추억이라 하니까 지금 이태용 씨가 얘기하니까 기억 속에 회장님께 야단맞은 꾸중들은 그런 것이 제게는 추억 같아요. 예. 어떤 일로? 뭐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어떤 그 저기 있겠지만 우리 식구들끼리 뭐 가재가 놀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어요. 그 강 밑에 가재장을 짓고 다 이렇게 해서 거기서는 그때는 막 유기농을 잘 하지 않으셨을 때 초기였을 테니까 80년도 이 강물이 흘러내려오면 여기 다 그 가재집을 만드는 것도 다 흩어져 버릴 정도로 강물이 세잖아요. 그러는 어느 날 가뭄이 들어서 거기에 있는 물을 그냥 가재 무시하고 양식장으로 물을 돌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함께 했던 사람한테 그 가재 잘 자라고 있냐. 조 사장님 양식장이 물 다 대버려가지고 다 말라버렸어요. 그럴 때 회장님께서 아주 화를 내시더라고요. 야, 가재민 말이 그렇게 소중했던가. 양식장에 길러야 돼. 또 잡으면 지금 되는데. 지금 물고기가 막 다 죽어가는데 자라가 막 물이 썩어가는데 이런 생각이 더 컸기 때문에 그랬는데 회장님께서 생각하신 어떤 그 소중함과 그 어떤 것은 제가 생각하는 어떤 것은 달랐고 아, 우리들이 함께 했던 어떤 그런 행동들 예, 그런 것들이 그런 추억이 그냥 생각 없이 그냥 없애버리는 것을 아. 야단치신 것 같기도 해요. 사실 훗날 오소리가 네. 탈출을 해버린 거예요. 아, 오소리 두기입니까? 예, 오소리 두기입니다. 오소리라고 하면 좀 큰 동물 아닌가요? 예, 오소리 좀 큰 동물이죠. 예, 아, 사실 그 지금 생김새가 언뜻 떠오르지는 않은데 태룡 씨 오소리 어떻게 생겼나요? 아, 너구리보단 조금 더 크고요. 보면 굉장히 순하고 좀 바보같이 생겼어요. 야생 안 된가요? 굉장히 좀 맹수예요. 맹수. 전에는 그냥 야생이었는데 그것이 특수 가축으로 예. 구정부로부터 합법화돼 가지고 아. 가축으로 인정돼 있습니다. 그럼 몇 마리 키우셨나요? 아, 초기에는 한 60여 마리까지로 시작해서 예. 사실상 이제 제게 가슴 아팠던 것이라면 오소리마저 유기 축산을 하기 위해서. 예. 예. 일반적으로 그것을 개살을 먹여 키웁니다. 아. 네, 네. 그래서 우리는 개살을 먹여가지고 자란 오소리는 사실상 우리는 그냥 뭐 거부한 거죠. 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나름대로 사료를 만들어 먹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 기한테 그 작은 동물들 잡아다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물고기도 먹고 네, 연한 뭐 옥수수 초기 열매도 잘 먹는 거고 뭐 그러고 공유로 해서 우리가 섞어서 사료를 직접 제조도 하고 해서 했는데 쉽게 그 번식이 잘 안 됐어요. 아. 네. 어쨌든 그런 과정 속에서 오소리가 탈출했어요. 몇 마리가 네. 탈출했나요? 17마리가 탈출했는데 이게 뭐 자랑이 돼서 얘기하는 게 드리는 게 아니고 조 사장님이 문제가 아니라 근처 농가들도 문제네. 네. 그런데 그때 내가 조평선을 그 가재 잊어버렸을 때 더 무섭게 야단쳤으면 오늘날 저 같은 실수는 안 했을 건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냥 매사에 좀 잘 생각하고 꼼꼼하게 보살필 수 있는 어떤 눈이 있기를 아마 생각하시고 아마 야단을 쳤을 건데 더 야단 못 치신 게 아마 오늘날 저 실수도 있었던 거 아니냐 이렇게 하고 그런 추억도 있고. 그러면 오소리 네. 탈출한 뒤에 야단을 맞으신 겁니까? 안 맞으신 겁니까? 야단 맞았죠. 아, 네, 더 세게? 맞았죠. 네. 빨리 이야기를 해서 더불어 학생들과 같이 더불어 찾을 수도 있었지만 왜 그것을 이렇게 바로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 때문에 야단을 맞았고 한 마리도 못 찾았나요? 직접 그 밤에 뭐 거의 뭐 뚠눈으로 다니면서 찾아서 몇 마리는 건졌어요. 네. 남의 집 그 저 창고에 가 있는 것까지도 사정해서 그 주인이 안 줄라 하더라고요. 찾아왔기도 했고 그런 면에 어떤 추억이 있는가 하면 회장님의 그 유기농에 대한 어떤 신념. 그러니까 메기를 키우다 보니까 병이 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그 방향 밀도를 일반적으로 했을 때 오는 병을 갖다가 사실상 그 사이다 병 정도 하나면 그 치료되는 어떤 그런 기생충을 구충제를 먹이면 구충제가 아니고 이제 이것은 이제 이건 메기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상 그 이제 구충제 얘기도 이제 따로 또 있지만 구충제 얘기부터 먼저 하자면은 그 오소리가 그 한두 마리가 말라요. 그랬을 때 그 이제 기생충 때문에 그렇다 이랬기 때문에 이제 기생충 약을 이제 먹이려고 이제 기생충 약을 좀 복용을 시켜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하지 마라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니 저야 뭐 사람도 먹고 기생충 약도 오소리 먹으면 안 되나 하고 아이 뭐 사람도 먹는데 기생충 약 좀 먹여서 좀 치료하면 안 됩니까 하고 말씀을 드렸더니 역정을 내시면서 사람 고기 먹냐고 야단치시는 거예요. 사람은 기생충 약을 먹어도 괜찮지만 사람이 먹어야 되는 오소리에게 기생충 약을 먹여가지고서 사람이 그 고기를 먹는 것은 허락을 하시지 않으셨던 거죠. 식용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서부터 메기를 그 병이 아까 얘기했던 대로 메기를 그 키우다 병이 났는데 그 약을 갖다가 그 항생제를 한 컵만 사이대병 하나만 쳐도 날 정도로 치료가 되는 그런 기생충이었는데 그 충이었는데 일반적으로 다들 그렇게 키우니까 새 소리가 이제 들리네요. 네. 네. 마이크에 들릴지 몰라도 까치떼들이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30마리가 찬조 출현 중입니다. 예, 계속 하시죠. 그래서 이제 어차피 그것은 뭐 일반적으로 다 약을 치고 네, 그렇죠. 사육을 해서 파는 거니까 네. 우리도 그렇게 해서 치료해서 이걸 팝시다. 우리가 못 먹으면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그렇게도 좋지만 그렇게 됐을 경우 이 깨끗하게 관리한 이 양화장도 버리고 우리가 먹지 않는 우리가 먹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물고기를 외부 어디 일반적인 어떤 판매 방법으로는 내 마음이 편치가 않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네. 무덤 얘기랑 비슷한데요. 네. 그해 그해 뭐 상당한 많은 양을 물고기를 건져냈습니다. 근데 훗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난 다음에 물고기 한 마리가 500g짜리 두 마리와 절반으로 줄어서 한 마리가 1kg짜리 되는 상황은 상상 생각하지 못했죠. 네. 총 무게수로 생산량은 똑같더라고요. 두 마리 키워서 1kg 생산해서 500g씩 하나 한 마리 키워서 1kg짜리를 만들어내나 아무런 손해가 안 났더라고요. 네. 뭐 이렇게도 참 채워주시는가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오 재밌네. 되게 비슷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먹지 못하는 건 남도 먹이지 못한다라는 거는 농산물이나 어류나 진짜 가축이나 똑같은 원칙이네요. 아 근데 갑자기 궁금한 게 오소리는 뭐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뭐 왜 가축이 된 건가요? 오소리 기름이 네. 우리가 숙할렌을 만드니까 그런데 네. 한방의 어떤 그 약용 양리적 효과가 피부 재생 그 능력이 상당히 뛰어납니다. 네, 그래서 때로는 어떤 사람한테 사람에 따라서 우리 숙할렌보다 네. 그 오소리 기름이 더 치료 효과 잘 치료가 높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그것도 말고도 그 육고기도 네. 아주 그 뛰어난 맛을 가지고 있어요. 아. 네. 먹어보셨나요? 예, 먹어봤습니다. 부드러운 어떤 그 맛이 돼지고기 맛인가요? 아닙니다. 차라리 뭐 맛을 비교하라면 오소리 개고기 맛처럼 부드러운 개고기. 맛. 개고기. 예. 그럼 지금도 그럼 뭐 일반 우리 식구들이나 이런 거 구매가 가능합니까 오소리? 고기? 네, 가능합니다. 몰랐던 사실이 꽤 많네요. 그러게요. 개고기보다 더 좋나요? 효과는? 훨씬 더 예, 효과가 더 좋다고 봅니다. 기름은 기름대로 쓰고 고기는 고기대로 이제 식용으로 하고. 혹시 예. 이 기름이 저기 오리처럼 불포화 지방인가요? 이게 이게 도면 이게 굳는 기름인가요? 아니면 계속 상온에서도 기름 액체로 돼 있나요? 아니 굳습니다. 아 예. 그래요. 그럼 연고처럼 이렇게 발라주는 연고처럼 바릅니다. 상온에서는. 아 우리 장어도 먹고 싶죠. 오소리 고기도 먹고 싶네요. 그것도 구이로 먹을 수 있는 거죠? 뭐 구이로도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이렇게 수육처럼 쪄서 이렇게 먹을 수 있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꼭 먹고 싶고요. 조 사장님 어렸을 때 저수지에서 놀았던 기억이 있습니까? 예, 제 고향은 사실은 그 인천 신공항이 있는 그 영종도란 섬인데. 와. 네. 물론 저수지가 있어서 저수지에 놀기도 했지만 개인적으로는 바다가 더 가깝습니다. 예, 바다에서. 예. 그렇지만 그 섬이 커서 그 냇물이 흘러가고 산골 계곡으로 올라가면 가재를 잡던 추억은 뭐 어느 육지에서도 같은 경험을 했던 것처럼 요즘 아이들은 그런 추억이 전혀 만들 수가 없어요. 추억을. 그렇죠. 요즘 아이들이 아니라 저한테도 없는 추억이고 막 그럴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금수원의 저수지 이렇게 구경하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아 그렇죠. 우선 지난주에 태종 씨가 저 이 개인 투어를 해줬잖아요. 네. 아우 재밌대 저수지. 저수지에 연꽃이 가득 차 있어요. 네. 저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추억이 없는데 오히려 커서 추억이 있어요. 커서 이렇게 개천을 따라가 보고 이런 것들을 캐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나는 이번에 연꽃 씨를 처음 봤어요. 그렇게 생겼는지 너무 신기하대. 그 해바라기 같이. 뽕뽕뽕뽕 구멍이 뚫려 있어요. 해바라기 구멍에 한 10배 정도로. 네. 그게 씨라고 하는데 태종 씨한테 달라고 했더니 절대 못 따오더라고. 속에서 제끼 아니란데. 제끼 아닙니다. 이거 요즘 반딧불이 보신 적 있어요? 요즘은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금수원에 반딧불이 있어요. 네, 여기서 네? 봤어요. 네. 어디에가 있나요? 깜짝 놀랐어요. 물고기들의 아~ 고향으로 내려가면 밤이면 네. 뭐 반딧불이가 이렇게 와~ 다르고 있습니다. 네. 이 일대가 거의 금수원 일대는 네. 다 반딧불이가 있습니다. 저희를 오셨던 경찰분들 중에 반딧불 보신 분들 꽤 있어요. 아 밤에 몰래 밤에 이렇게 지켜보다가 밤에 이렇게 지켜보고 있으면 반딧불이가 지나가요. 아~ 처음에는 저는 진짜 초기에는 의심했어요. 도깨비인 줄 알았어요. 아니 뭔가 감시하는 기계처럼 반짝반짝하고 있으니까 뭐 설치해놨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꽤 움직이는 거예요. 네. 가만히 보니까 반딧불이가 여기 꽤 많이 서식하고 재밌네. 있더라고요. 재밌네. 근데 아까 그 연꽃이도 따로 수집을 합니까? 예, 연꽃이 수집합니다. 아. 네. 용도는 뭡니까? 그 씨앗으로 쓰기도 우선적으로 그렇지만은 뭐 연꽃이 가지고서 뭐 열매를 까서 밥에도 넣기도 하고 양이 많다면 뭐 연꽃씨 기름도 채취할 수 있으니까. 근데 굉장히 씨가 클 것 같아요. 손가락 하나만큼 정도 클 것 같은데 도토리 정도 크기. 아, 네. 그거보다는 좀 작습니다. 그래도 아. 네. 뭐 여기 요 새끼 손톱 정도의 아. 그런 어떤 그 원 타원형의. 근데 그 저수지 가운데 있는 놈들은 어떻게 따옵니까? 뭐 배를 타고 가서 따온다든가. 아 네. 그렇구나. 좀 저기로. 세종 씨가 안 따주더라고요. 네. 아, 연이 심어져 있는 곳은 그렇게 깊지는 않습니다. 네, 그건 좀 물고기 종류가 다르고. 아, 그러니까, 예. 그 안에 이렇게 보니까 자세히 굉장히 작은 물고기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예, 그 이제 송사리가 이렇게 아. 자생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저수지 굉장히 재밌는데 그 이 영종도에서 그렇게 지내시다가 어떻게 구원파에는 어떻게 연결되셨나요? 아. 저가 나이 22살 때 사실은 이제 섬 청년이라고 시작해야 되나? 네. 그때 제가 어렸을 때는 이제 연락선을 타고 인천을 나오게 됩니다. 지금 인천 시로 편입돼 있지만 전에는 이제 경기도 옹진군이었으니까. 아, 네. 옹진군. 네. 그래서 이제 중학교를 섬에서 하고 이제 공업학교를 이제 인천에서 이제 졸업 맞고 인천으로 유학을 나오게 됐죠. 아, 고등학교 때. 네. 사실 뭐 얘기가 길어질 거에 좀 그렇습니다만은 우리 학교 고등학교 은사가 석 3년을 지나야 이제 사람이 된다 이런 얘기가 기억 속에 남는데 고등학교 3년을 졸업 맞고 이제 집안 사정 때문에 집에 가서 농사를 3년을 짓고 군대 생활을 3년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석 3년을 지내는 과정 속에서 이제 제가 5남매 중에 막내인데 우리 큰 누님이 인천에서 이제 복음을 깨닫게 됐어요. 아. 예, 그러면서 그럴 때 그 과정 속에서 뭐 여러 이야기가 있지만 그때 22살 때 이제 복음을 접하게 됐죠. 예, 성경이 이렇게 누나를 통해서 예, 예. 예. 처음 느낌이 어땠습니까? 이 복음이라는 걸 접했을 때 사실 뭐 건방진 얘기지만 우리 누님을 그저 참 그냥 뭐 잘 몰라서 뭐. 그렇게 저런가 보다 하고 해서 뭐 참 무시했던 것이 부끄러울 정도로 성경 하나하나에 하나도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갔던 성경 앞에 그냥 뭐 한마디 대답도 못하고 무릎을 꿇어야 되는 어떤 부끄러움. 그때가 몇 년도입니까? 75년도입니다. 나이 22살 때 뭐 성경 앞에 이제 딱 무릎을 꿇게 되다 보니까 새롭게 이제 생각이 되고 예. 이제 새로운 눈으로 이제 사회를 보게 되고 사실 뭐 간단하게도 사실은 너무 쉽게 모임 회사를 들어오게 된 겁니다. 이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과 함께하는 방법이 제일 뭐 그것이 뭐 쉽게 결정할 수 있었던 거니까. 그러니까 나이 24살 때 사무 트레이딩에 입사해서 그동안 한 40여 년 가깝게 이제 세월을 같이 보내게 됐죠. 예. 야. 그렇게 40년 동안 이제 인생을 투자하려면 쉽지는 않거든요. 뭐 일반적으로 보면 자기 인생을 투자하는 건데 뭐 특별한 그런 계기라든지 아니면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40년 동안 있을 수 있었는지가 궁금합니다. 성경이 사실이고 이 복음이 이게 그 확실한 어떤 그런 그 확신 속에서는 뭐 저 같은 경우는 그 어떤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복잡하게 될 게 없었어요. 예.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없었으니까. 예. 그러니까 막내 아들로 태어나서 부러운 것도 없고 더 열악한 환경에서도 모임과 함께 하는데 막 기껏게 즐겁게 동참하는데 너는 뭐 말할 것도 없지. 뭐 본인이 이런 생각이 있었다 보니까 그냥 오로지 이 길로. 사실 구원파에 빠져서 40년 동안 이렇게 지낸 것을 아주 즐겁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만 가지고도 나는 그냥 내 스스로에게 자랑스럽고 감사한 거예요. 야, 그럼 그동안 한 번도 샛길로 간 적은 없습니까? 예, 자유로 샛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모임 내 곳곳에 돌아다니고 중국이며 뭐 어디 제주도며 뭐 다른 부서에 다 갔지만 자유로 가지는 않았습니다. 오로지 평소 뭐 생각이 있다면 돈에 매이든지 말씀에 매이든지 그거라면 자유지간 이 모임과 함께 해야 될 건데 그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게 되죠. 사람들 다. 그렇게 외길로 구원파 40년 길을 걸어오셨는데 지난 이 세월호 사고 이후 금수원에 계시면서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결국 인천 검찰에도 다녀오셨는데 그때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때 심정이 어떠셨습니까? 네. 뭐 기자들 말대로라면 아주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한 48시간 받은 거죠? 6번 그 검찰에 출두했습니다. 6번 가신 겁니까? 네. 뭐 장장 10시간서부터 이제 했는데 그들이 말하는 대로 뭐 강도 높은 조사라고는 뭐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6번을 갔고 한 번을 이제 다른 일반 상담을 하기 위해서 이제 7번을 갔습니다. 꼭 한 처음 번을 갔을 때 이렇게 두렵지 않았나요? 뭐 상당히 두려웠죠. 뭐 예, 뭐 그야말로 우리 저 먼저 여기 나왔던 어떤 분이 진짜 청렴하고 참 뭐 순박하게 살았던 자기를 하면서 이렇게 자기 소개를 했다고 하는데 뭐 40년 동안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오로지 구원파에 빠져서 외길 인생을 걸어왔는데 검찰이 저에게 웬 말이겠습니까? 참 두렵고. 그리고 이제 혹여 말을 잘못해서 누가 될까 봐. 그런 어떤 조심. 뭐 잘못한 거 없기 때문에 뭐 6번씩 두드려 패도 뭐 들춰내라고 해도 뭐 어쩔 수 없었으니까. 그런데 그런 두려움은 뭐 다른 분에게도 제게도 똑같이 있었습니다. 검찰들은 어떻게 대했습니까? 예, 전에 이미 그 검찰에 가면 어떻다는 그런 얘기는 들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좀 곤혹스럽지 않았겠나 했는데 제 생각이 너무 컸는지 검찰은 뭐 생각 밖으로 신사적이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하고 싶습니다. 네. 뭐 검찰이 한 얘기 중에 가장 기억 남는 얘기가 혹시 있으신가요? 기억 남는 얘기 뭐 이런 얘기가 우습게 얘기, 좀 재미있게 얘기를 해야 되나? 본인이 물어보고 이제 수사관이 물어보고 아니라고 하겠지 뭐. 왜 물어봐? 그거 왜 물어봐? 아니라고 하겠지. 그것은 그 질문에 어떤 그런 스스로의 답변은 회장님에 관해서 이 구원파 사람들이 보는 시각이 다 똑같기 때문에 당신도 또 아니라고 하겠지 이런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아니라고 대답하셨나요? 아니까 다행이다 그랬지만 뭐 아닌 것을 물어보니까 아니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잘 알고 아니라고 하겠지 뭐. 그러니까 다들 포기하신 거군요. 이 구원파한테는 이 대답을 들을 수가 없구나라고 아마 포기한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의도를 하고 질문을 하고 그 질문이 안 나왔다고 화를 내면 저희가 뭐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의도된 질문대로 답을 안 했다고 화를 내면 저희가 근데 뭐 당시에 검찰 출두서가 있었습니까? 전화로 출두했습니다. 그럼 전화 오자마자 가신 겁니까? 아니면 좀 한 번 두 번까지는 내가 그냥 정상적으로 갔습니다. 세 번째는 내가 두 번씩이나 조사를 받았는데 왜 또 오라 하느냐. 그래서 이제 안 갔죠. 그랬더니 막 뉴스에 난리가 난 거예요. 뭐 잠적했느니 뭐 도피했느니 뭐. 그래서 다시 전화를 걸어서 사실은 그 자기들도 녹음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권한이 있는지 몰라도 우리가 녹음할 수 있는 그 요즘에 그 스마트폰이 있잖아요. 예. 녹음을 했어요. 어제도 당신하고 통화했는데 수사하고 통화했는데 웬 이 뉴스가 이 웬 말이냐 뭐 이렇게 좀 따지기도 하고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거는 자기들 소관이 아니라고 이제 우리 말을 내는 거죠. 뉴스는 뉴스가 떠든 거지.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났습니까? 결론은 뭐 3회 5천 영어저법인은 정상적인 어떤 그 사무과의 그 관계가 명확히 정리가 되니까 무혐의 처분이 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게 이제 회장님 재산이 아니고 기독교 보금심리회에서 정상적으로 투자해서 만든 법입니다라는 게 인정이 된 거죠. 전혀 기소가 안 된 거네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번 사고에 고생이 정말 많으셨습니다. 언론에도 좀 구원파의 거물로 많이 나왔었을 텐데. 경 씨 그때 그러지 않았나요? 이름이 많이 등장하셨죠. 네. 왜냐하면 저희 영농조합이랑 회장님이랑 엮으려고 굉장히 애를 썼고, 그렇죠. 그 고리 중에 한 명을 지금 조사장님을 지목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엮으려고 애를 썼던 것 같아요. 연결 고리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 고리를 찾으려고 꽤 많이 검찰에 애를 썼고, 그 중에 한 분에 꽤 많이 지적을 받아서 6번이나 갔다 오신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무혐의죠. 아무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그러면 요즘 물고기 고향, 물고기들의 고향 지키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예, 뭐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뭐 사실상 회장님께서 많이 마련해 주시고 정작 당신은 뭐 편하게 한번 물고기를 드셔보지도 못하시고 이 자리에 안 계신데 가끔 목이 메죠. 사실은 물고기 저 메기 뭐 이런 장어를 이렇게 접하거나 먹을 때면 정작 상당히 마음이 남달리 제가 저 마음도 여린 편이긴 하지만 가슴이 참 미워져요. 예. 그래서 어려움은 목소리뿐만 아니라 눈시울도 조금 붉어지시네요. 조 사장님이 굉장히 감성적이세요. 예. 블로그 가끔 제가 가서 보는데 그런 걸 쓰시고 또 이 하모니카도 엄청 잘 그러니까요. 연주하십니다. 하모니카를 엄청 잘 부르시다고 들었는데 하모니카 가져오셨나요? 평소도 휴대하고 있습니다만은 잘 부르는 건 아닌데 내가 논두개 다니면서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어떤 노래들이 제게 있었죠. 오우, 지금 야외 이 분위기와 새소리가 지금 막 들리다가 지금 안 들리는데 한번 하모니카 들어볼까요? 아 좋습니다. 아, 그렇죠.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꿈속의 고향 우리들이 함께 잘 부를 수 있는 예. 노래들인데 네. 좋은데요. 취하신 분들은 음악은 다 한 가닥씩 하세요. 태정 씨 이 곡 아시나요 혹시? 네 알죠. 드보르작의 예. 드보르작 교향곡의 이거를 신세계. 예. 아 좋네요. 맞는 건데 좋네요. 꿈속의 고향. 네. 그죠. 네, 맞습니다. 조사장님 이 곡을 선택한 이유가 있나요? 반딧불이가 나오고 시냇물 쫓아서. 이 노랫말 자체가 상당히 그 우리에게 친숙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고 함께 애창하던 노래들 속에 들어가는 노래죠. 흥얼성 중에 하나. 회장님도 이 곡을 많이 좋아하셨다고 들었는데 예, 평소 뭐 흥얼대실 때 자주 생각이 많이 납니다. 근데 방금 지금 하모니카 연주 들을 때 좀 멀리서도 음악 소리가 많이 들려요, 경욱 씨. 네. 지금 이 저희가 녹음하는 이 시간에 금성 강당에서 음악회가도 열리고 있어요. 아. 저희가 사실 좀 아련하게 계속 소리가 들려서 저희도 지금 좀 어떤 상상도 하면서 얘기도 들으면서 근데 마침 또 하모니카로 또 저희 감성을 또 충족시켜 주시니까 아우 하모니카 너무 좋은데 한 곡 더 들어볼까요? 아 좋죠. 네, 한 곡 좀만 더. 앵콜입니다. 앵콜. 앵콜 한번 합시다 우리. 예. 데니보이 아목동아. 아목동아. 야, 이 하모니카 소리가 이렇게 좋은지 몰랐네. 덜덜 떨어 그래도. 태종 씨, 이 노래는 뭔가요? 아, 오데니보이 아목동아라고 우리나라 번역돼 있죠. 이게 아일랜드인가요? 스코틀랜드인가? 아일랜드? 아일랜드에서 이렇게 좀 가슴 아픈 사연이 있다고 그래요. 이 가사가 좀 슬퍼요. 네, 2절 맞아요. 특히 이제 조국을 위해서 지키던 사람들의 이렇게 그 죽음을 이제 기려달라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내 무덤에 찾아와서 울어달라. 네. 잘 들었습니다, 조 사장님. 네. 야, 실력이 정말 이 출중합니다. 물고기만 지킨 게 아니네요. 물고기들 자장가를 이걸로 불러줬나요? 이 구원파가 이 노래나 이런 문화가 좀 일반적으로 많이 이제 이렇게 젖어 있어요. 예. 뭐 이제 제가 어디야 몽테크리스토 예. 거기도 가보니까 매주 화요일 날 음악회를 하더라고요. 오후 2시부터 이제 많은 구원파 아니신 분들도 와가지고 거기서 같이 노래 부르고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잘 없는 정서인 것 같아요. 네. 아. 그러니까 원래는 전통적으로 있었던 정서 같은데 최근에는 뭔가 노래를 같이 부르고 뭔가 그런 정서적인 교감을 나누는 게 참 없잖아요. 예. 거의 내 술로 많이 갔죠, 그렇죠? 그 지난번에 그 장어도 이야기했고 오늘 또 여러 종류의 물고기도 이야기했는데 외부 판매도 가능합니까, 조 사장님? 외부 판매 가능합니다. 다만 다만 그들이 우리 물고기에 대한 인정을 하지 않으면 가격에 대한 어떤 논쟁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누구나 다 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량은 한정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예. 끝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마디 부탁합니다. 지난번에 왔던 그 기자분들이 사실상 그 보는 눈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들이 하는 그 목적이나 의도가 달랐기 때문에 못 보고 갔을 텐데 다시 한번 와봐라. 네, 다시 한번 와봐라. 우리들 하고 있는 어떤 이런 모습을 눈으로 보고 이야기로 듣고 그리고 여기 금수원이 또 구원파가 그렇게 당신들이 얘기하는 대로 폐쇄적이 아니라는 걸 한번 알려주고 싶다. 그래서 정성들의 키운 이 물고기라도 보고 뭐 맛까지도 뭐 보여드릴 용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한번 기자들에게 한번 해보고 싶고 우리 식구들은 뭐 전부 다 검은 신고 거꾸로 신고 도망가야 아, 보통 사람의 생각일 건데 아, 식구들이 이렇게 엄청나게 구름처럼 이렇게 모여들고 해서 이게 서로 힘이 되놨던 이런 과정들이 혹여 이것이 외국에 있는 우리 식구들에게도 아, 참 큰 힘이 되기를 하는 마음에서 이 소식도 함께 전합니다. 태종 씨 오늘 함께 했는데요. 느끼심 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선 오늘은 이제 바자회도 있고 한마디로 말하면 큰 잔치란 느낌이 들었어요. 이제 같이 모여서 이렇게 있는데 오늘 너무 좋다라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뭐 먹을 것도 많이 있고 우리 식구들도 굉장히 많이 모여서 우리가 만든 제품들로 같이 먹고 즐거워하면서 또 너무 반가운 얼굴들을 본다는 이 자체가 이게 누가 봐도 행복이라는 게 이런 거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모여서 이게 좋은 걸로 먹으면서 서로 이렇게 즐거워할 수 있는 이게 이제 참 행복인데 이제 이런 것들을 오해해서 다른 눈으로 물질적인 아니면 금전적인 거로만 계산하면 굉장히 삐딱한 시각으로 보게 되는 것 같고 여기 구원파는 인생의 행복의 본질을 추구하는 이런 모임인 거고 거기에 많은 분들이 동참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의 생각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계웅 씨도요. 오늘 조사님 얘기 들으면서 제가 계속 느껴지는 건 저 역시 조금 모를 때는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부분들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제가 이해 못하는 부분들은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계속 여러 가지 얘기 사건을 겪으면 더 느껴지는 건 정말 일관돼요. 하고 싶어하는 일들과 일을 했던 이유들과 그리고 이렇게 지켜가는 이유들이 항상 같은 이유라는 걸 느끼게 돼요. 오늘 조사님 얘기 들으면서 전 앞에 나왔던 게스트분들 얘기와 종목만 바뀌었어요. 네.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우리가 각 지키려고 하고 있고 우리가 갖고 있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더 할 수 있는 것들이 뭔지에 대해서 계속 느끼는 시간들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조사장님 마지막 말씀 한번 와보라 어우 자신 있는 이 말씀이 와닿습니다. 어디 많이 들었던 말씀 같아요. 다시 한번 와보라. 아 멋집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당시에는 심 있는 채소와 열매 맺는 과목을 먹을 것으로 주셨습니다. 그럼 동물을 먹게 된 것은 언제부터인지 아십니까? 노아의 홍수 이후죠. 아 그렇죠. 이유가 뭘까요? 아마 이제 환경이 나빠졌기 때문에 영양 공급이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필요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맞습니다. 인간이 이러한 환경을 스스로 감당하려면 에너지를 낼 수 있는 동물성 식품이 필요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먼저 아시고 창세기 9장 3절에 무릇 산 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하신 거죠. 우리 하나님 참 꼼꼼하고 세심하십니다. 이렇듯 우리가 꼭 먹어야 할 동물성 단백질 공급원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일본 원전 사고 이후 해산물을 믿고 먹을 수가 없는데요. 그렇다고 온양어업으로 잡는 건 괜찮습니까? 그것도 힘들죠. 그렇죠. 참치에 순이 많다는 뉴스 많이 나오죠. 자연산도 양식도 불안하고 육고기는 충분치 않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곰파에게는 다행히도 금수원 저수지에 물고기들의 고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파인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다행인지 모릅니다. 오늘은 금손에서 바자회가 열리고 고라니 카페 근처에서 이 말을 할 수 있음에 특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구원파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